구대속 제일본 저술인 교육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 경축 제일본 저술인 축하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 밖의 축하단은 청년운동 사적관, 자연박물관, 중앙동물원, 평양중등학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